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가 오르골이라고 부르는 동화 속 음악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현대 CD의 원조라 할 수 있겠지요. 지금 들으신 곡은 바로 오늘 소개하는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입니다. 1905년 그러니까 무려 110년도 더 된 아주 오래전에 연주된 것을 원판형 오르골 뮤직박스로 들어보신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또한 성교에 대한 열정을 크게 불러일으켜준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혹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고 그래서 신자들 역시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삶이라고 말이지요. 한때는 뉴질랜드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크게 헌신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야 하는 처지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역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졌고 많은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 또한 선교적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올해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찬송가의 제목은 저 북방 얼음산과인데 가사 중에는 바로 또 대양 산호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 우리가 사는 남반구의 여러 섬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찬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지구본을 보는 것 같지요. 북미 북동부에 위치한 그린랜드의 얼음섬도 보이고 오대양이 펼쳐진 크고 작은 섬들, 육대주의 솟은 험한 산지와 사막, 온갖 잡신과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지구 곳곳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곳에 사는 여러 나라, 어두움의 여러 민족들이 아우성대며 어서 와서 빛을 비춰주세요.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는데 이것이 1절의 요지입니다. 이번에는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송 507장 다시 한번 힘찬 남성의 독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죄야 범한 민족 다 구원하느려 잔빛을 받은 우리 고돌아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무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그리고 2절은 제자인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서 부탁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 우리의 체력과 시간과 물질을 모두 드리자고 다짐합니다. 선교지에 직접 가서 봉사할 분은 온몸으로, 그리고 먼 곳에서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들은 기도와 헌금으로 도울 것을 권합니다. 3절은 더욱 재미있는데요. 시적이면서도 시각적인 표현이죠. 주님의 복음은 바람 따라 퍼지며 물결 따라 전해진다는 것인데, 바람 닿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바다 물결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찬송 악보 왼쪽 아래를 보면 저 그린랜드 얼음산으로부터 라고 쓰여 있지요. 이 찬송의 작사, 작곡자는 모두 유명한 분들인데 여기에 이 찬송이 태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1819년 작사자인 히버 목사의 장인인 슈프리 목사와 여러 명이 바로 그해 5월 30일을 해외 선교 주일로 정하고 그 전날 모여 회의를 하던 중 마침 동석한 히버 목사에게 적당한 찬송을 부탁하게 되었는데요. 히버 목사는 그 자리에서 사절까지 지어내 이튿날 주일 예배 때 당시 유행했던 베거스 오페라에 나오는 선율에 맞추어 바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히버는 영국 최셔 출신의 영국 국교의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시와 작곡에 재능을 보였고 옥스퍼드 대학 재학 시절에 장시를 써서 당대 최고의 뉴디게이트 상을 받을 만큼 뛰어났다고 합니다. 호드넷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해 이후엔 감독까지 되었는데 그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네 편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비롯해서 모든 찬송 중 최고의 찬송인 9장의 거룩 거룩 거룩, 298장 실로암 샘물가에 핀, 398장 주 예수 우리 구하러 등이 그것입니다. 작곡자 메이스는 너무나 잘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의 작곡자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최초의 음악 박사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베거스 오페라의 선율에 맞춘 이 찬송이 복음지와 크리스천 옵서버 등 여러 잡지에 실렸을 때 때마침 조지아주 서바나에 사는 하워드란 자매가 이 찬송에 큰 은혜를 받고 같은 교회의 음악 감독이던 메이슨에게 부탁하여 미셔너리 힘이란 제목의 이 곡조를 탄생케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클랜드에서만 보아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멀리 중국이나 러시아, 아랍권, 아프리카에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수 있지요. 한국에서 좋은 일터와 가족을 등진 채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동토에 보내진 그들, 온갖 어려움이 수시로 닥치는 석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거세운 교회와 신학교, 국제학교 등등 꼭 주님의 나라 건설 현장을 보는 듯합니다. 온 땅이 꽁꽁 얼어붙은 깜깜한 새벽,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소리가 들립니다.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국엔 언 땅을 녹여 크게 열매 맺으리라 확신하며 소망의 그날을 그려봅니다. 우리 또한 온몸과 마음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에는 합창으로 한 번 더 들으시며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 북방어른 산과 고대양 산호성 전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범한 민족 다 구원받으려 전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창구 주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보시고